주말에도 일해야 해요? 1번. 아니요. 주말에만 가요. 2번. 아니요. 주말에도 회사에 가요. 3번. 아니요. 오늘은 일찍 가도 돼요. 4번. 아니요. 주말에는 안 해도 돼요.